뻗고. 야밤에 웬 새 우는 소리냐고요? 아닙니다. 새 우는 소리가 아니라 어느 폭력 비디오 화면에서 제가 몇 수십 번 본 대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뻐꾸게 뜻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뻐꾹. 자, 한글로 이렇게 번역한 이 영어 원 대사는 F-U-C-K가 들어간 영어 욕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아마 이 영화 속에 너무 많이 또 심하게 욕이 나온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사실 욕하면 우리나라라고 하네요. 욕이 아주 다양하게 발달했고요. 또 욕이 많이 사용돼서 욕을 먹으면 오래 산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죠. 욕이 많다. 그것은 그만큼 욕할 일이 많았고 압박받는 사람이 많아서 욕으로라도 풀어야 하는 사회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또 온갖 은유, 비유, 축약이 들어있는 욕이 그만큼 많이 발달했다는 것은 언어가 풍부하다. 한편으로는 문학성이 풍부하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옛날보다 욕하는 모습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욕을 안 해도 될 만큼 세상이 좋아졌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겉으로 하는 욕은 줄었지만 마음속으로 하는 욕은 더 많아진, 그러니까 더 무서운 세상이 됐다는 얘기일까요? 강원도 강릉 유천동의 김성백 씨, 그리고 하이틀의 한재석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귀여운 반항아 중에서 사라벨 깨띠아모 니키엠 포베리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관악구 신림 13동에서 김정환 씨가 귀여운 여인의 주제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못 들려드릴 것 같아서 귀여운 반항아 대신 또 띄워드려요. 그 아주 맑고 깨끗한 같이 방을 쓰는 친구와 함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뜬금없이 용 얘기냐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최근에 우리 정치가에서 높은 분 한 분이 한 글자짜리 짧은 욕 한마디 했다가 상대당의 대변인까지 동원돼서 두고두고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글쎄요, 욕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니까 그 상대당의 그분은 오래 사실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그 높은 곳에 있으면 욕도 좀 고차원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은 듭니다. 이화외국어 고등학교 2학년 프랑스어과 학생들과 같이 듣고 싶다고 은평구 응암사동에서 김현선 학생이 신청곡을 적어주셨는데 이 귀여운 반항아에 그냥 함께 띄워드렸습니다. 제 마음대로 멋대로 이렇게 신청곡 가끔 띄워드리죠. 구로오동의 이순주 씨께는 신청곡 정확히 띄워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 곡 띄워드린 것 같은데요. 영화 암스테르담의 소녀, 비디오 제목이 이거였죠. 원래 원제는 Lily Was Here였는데요. 테마로 쓰인 Lily Was Here 띄워드립니다.

alors peut-être plus léger, sans les percussions. Si on retire les trompettes. Non, non, non, on en garde une. Piano, piano sul tasto. Et au lieu du piano, une flûte. Une flûte. On reprend là. 줄리아 피노시의 음성에 들리던 영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세 가지 색 블루 중에서 작곡 장면 올리비에와 줄리였어요. 세진이와 동준이를 위해서 띄워드렸는데요. 올리비에와 줄리 서울 관악구 봉천십동의 오동준군 잘 들으셨어요. 자, 오늘은 홍 프로듀서와 저 그리고 스크립터 이상무 씨가 모두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려야만 소개되는 Three Thumbs Up Movie 시간입니다. 이번 주 Three Thumbs Up Movie는 바로 레우스 갤럭시가 연출하고 줄리엣 비노시가 주연한 1987년작 모베상, 그러니까 나쁜 피입니다. 레우 갤럭시의 두 번째 장편 영화죠. 참고로 첫 번째 장편 영화는 Boy Meets Girl, 그러니까 소년 소녀를 만나다고요. 세 번째는 뽕네프의 연인들입니다. 그의 다른 작품들을 보지 못해서 그런지 레오 갤럭시의 대표작 하면은 우리는 대개 뽕네프를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 모베상이 뽕네프보다 훨씬 레오 갤럭시적이고 신선합니다. 주연 배우는 뽕네프의 연인들의 그 두 남녀 줄리 비노시와 드니 라방인데요. 극중 이름도 뽕네프와 마찬가지로 안나와 알렉스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의 줄리 비노시는 다른 그 어떤 영화에서의 그녀보다 아주 청초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마 레오 갤럭시 감독이 당시 사랑하는 사이였던 이 줄리아 비누시를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영화에는 그 밖에도 프랑스의 노배우인 미셸 피골리가 자살한 알렉스 아버지의 친구 마크로 나오고요. 또 세 가지 색 화이트의 줄리 델피가 알렉스에게 버림받은 애인 리즈로 출연합니다. 레오 갤럭시 감독은 자신의 영화 매 작품마다 데이빗 보이의 곡을 삽입하고 있어요. 모베상, 나쁜 피에서는 Modern Love가 삽입되어 있고요. 뽕네프의 연인들에서는 Time Will Crawl, 또 소년 소녀를 만나다에서는 When I Live My Dream을 영화 중간에 집어넣었죠. 한 감독이 자신의 전 작품에 한 가수의 노래를 줄곧 집어넣는다는 것. 글쎄요, 어떻게 보면 좀 고집스럽고 개성적인 취향으로도 해석되겠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화제가 될 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년 소녀를 만나다 중에서 데이비 보이의 곡 When I Live My Dream 띄워드립니다. When I live my dream, I'll take you with me, riding on a golden horse. We'll live within my castle with people there to serve you, happy at the sound of your voice. Baby, I'll slay a dragon for you. Or banish wicked giants from the land. But you will find that nothing in my dream can hurt you. We will only love each other as forever when I live my dream. When I live my dream, I'll forgive the things you told me and the empty man you left behind. It's a broken heart that dreams. It's a broken heart you left me. Only love can live in my dream. I'll wish and the thunderclouds will vanish. Wish and the storm will fade away. Wish again and you will stand before me, while the sky will paint an overture and trees will play the rhythm of my dream. When I live my dream, please be there to meet me. Let me be the one to understand. When I live my dream, I'll forget the hurt you gave me. Then we can live in our new land. Till the day my dream cascades around me, I'm content to let you pass me by. Till that day, you'll run to many other men, but let them know it's just for now. Tell them that I've got a dream, and tell them you're the starring role. Tell them I'm a dreaming kind of guy, and I'm gonna make my dream. When I Live My Dream, 영화 소년 소녀를 만나다 중에서 데이빗 보이의 음성이었습니다. 데이빗 보이와 계속 음악 작업을 함께하고 있는 레오 갸락스 감독의 모베상. 이 나쁜 피의 무대는 이상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프랑스 파리입니다. 헬리 혜성이 지구 가까이로 다가오는 바람에 질식할 것 같은 무더위가 계속되고, 또 사람들 사이에는 STOB라는 바이러스성 불치병이 공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병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끼리 사랑을 하면, 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끼리 입만 맞춰도 전염이 되는 아주 이상한 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갱 간원인 장이라는 노인이 전철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의 동료인 마크는 그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 미국 갱단에 의해서 살해된 거로 단정지었습니다. 게다가 마크는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하고는 크게 한탕해서 외국으로 도망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의 계획은 신종 전염병인 STOB 왁진 연구소를 털어서 그 왁진을 해외로 반출하는 거죠. 그래서 마크는 행동대원으로 죽은 장의 아들인 알렉스를 포섭합니다. 손놀림에 있어서만은 이 알렉스를 따라갈 사람이 없으니까요. 한편 알렉스는 해질 무렵에 길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스쳐 지나간 한 신비스러운 여인을 잊지 못하고 그 여인의 몽환에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애인인 리즈를 버리고 마크의 계획에 참여하게 되죠. 마침내 알렉스는 마크와 동거 중인 여인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알렉스는 이 안나가 자신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봤던 신비의 여인이라고 착각하고는 거의 맹목적으로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네이비 보이의 노래에 맞춰서 그 노래가 바로 Modern Love였는데요. 이 노래에 맞춰서 알렉스는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안나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 나름의 표현법이었던 셈인데요. 참 그 독특한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Modern Love 들으면서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송윤희 양이 친구 희정이에게 보내는 마음을 좀 데이빗 보이가 과격하게 표현했나요? Mother Love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모베상 중에서 삽입된 곡이었고요. 안나. 이 안나는 이런 알렉스의 사랑을 거부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사랑의 중심이 자신의 애인인 마크로부터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알렉스의 안나에 대한 집념과 절망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한편 알렉스의 옛 애인인 리즈 역시 끝까지 알렉스를 뒤쫓아다니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왁진 탈취가 드디어 실행에 옮겨지고 알렉스는 그 탈취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왁진을 숨겨두고 안나를 만나러 가던 중에 알렉스는 대기하고 있던 미국 갱단에 총을 맞습니다. 알렉스는 부장을 숨긴 채 마크 일행과 안나와 함께 비행기 경납고를 향해서 차를 타고 갑니다. 그곳에서 비행기로 스위스로 탈출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그들을 미국 갱단이 뒤쫓아오고 도중에 마크는 미국 갱단을 모두 해치웁니다. 하지만 그때서야 안나는 알렉스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알렉스는 전에 보았던 신비의 여인이 차 옆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안나가 그 신비스런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알렉스. 한편 리즈도 오토바이를 타고 일행의 차를 끝까지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알렉스는 비행장 활주로에 누운 채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죽어가는 알렉스의 모습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마치 안도의 죽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곁에서는 리즈와 안나가 그의 죽음을 지켜보고 그가 죽자 리즈는 힘차게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안나는 비행장 활주로를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또 그 뒤를 마크가 안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뒤쫓아갑니다. 자, 이렇게 끝나는 모베상 영화 중에 삽입된 곡 한 곡 더 들어보죠. 찰리 채플린의 영화 라임라이트의 테마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이동의 엄도현 학생이 친구 순혜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린대요. 순혜 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순혜 씨 하니까 제가 이수일이 된 기분인데요. 영화 모발상 중에서 찰리 채플린의 라임라이트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아마도 레오 게라스 감독이 영화 속에서도 이 비슷한 장면을 집어넣고 또 라임라이트의 테마를 삽입한 것도 채플린에 대한 존경의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레오 게락스를 비롯한 80년대 프랑스 작가들, 영화 작가들을 우리는 흔히 누벨 이마주 감독으로 분류하는데요. 그 말 그대로 새로운 영상 이미지의 대표적인 영화로 이 모베상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각적인 즐거움은 최대한 선사이는데요. 그런데 좀 그 구성에서는 조금 미숙했다는 그런 평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영상 실험이라고 불릴 만큼 극단적인 클로즈업, 과감한 원색의 화면을 꾸며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누벨 이마주 영화가 어떤 것인가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Thumbs Up Movie, 오늘 소개해드린 모베상이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영화에 대한 얘기를 더 다양하게, 더 깊이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영화 전문가, 영화 감독 박찬욱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2주일 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영화 얘기입니까? 며칠 전에 폐막됐었죠. 그 서울 단편 영화제 제1회 네. 그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출품된 영화들과 단편 영화에 관한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사실 단편 영화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열린 거는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전에도 영화, 뭐 단편 영화 작업은 쭉 되어 왔지만 예, 단편 영화제라는 것이 뭐 부산의 동백 영화제도 있고 네. 청소년 영화제라고 해서 관변 단체에서 주도된 예. 지금 금관상이라고 바뀌었지만 그런 영화 꾸준히 있어 왔지만 네. 아무래도 그 기획이나 뭐 홍보 뭐 이런 것들이 참신하지가 못해서 그런지 꽤 큰 호응을 얻거나 또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뭐 아주 재벌 기업에서 후원을 하면서 네. 상금도 높았고. 또 집행부나 심사위원들이 아주 젊고 진취적인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 홍보도 많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이런 효과들 때문에 아주 대대적인 그 어떤 붐을 일으키는 정도로 그 적어도 외향적으로만큼은 큰 성과를 거둔 영화제였습니다. 네. 일단 그 단편 영화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짧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 용어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 왔는데요. 네. 이 영화제가 단편 영화제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만 우선 단편 영화제가 이 영화제의 규정에 의하면 60분 이내 영화다. 라는 게 정의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또 소형 영화라는 말도 사용하죠. 소형 네. 영화는 대개 비디오 영화나 8mm나 16mm, 보통 극장용 35mm가 아닌 네. 영화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혼동돼서 쓰이는 것이 실험 영화라는 말도 쓰이고 있죠. 예, 예. 뭐 실험이라는 말 그 자체로 정말 너무나 다양한 이제 그 형식들을 가지고 있는 파격적인 형식의 영화들을 얘기하는 건데 대개 이런 영화들은 상업성이 없기 때문에 35mm로 극장용으로 장편으로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 실험 영화들이 또 단편 영화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영화제 이름을 독립영화제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네. 독립영화라는 용어가 집중적으로 사용됐었는데요. 인디펜던트 영화를 번역한 말이죠. 네. 정치적인 정치 권력이라든가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의 영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저수지의 개들이나 뭐 아벨 페라라 감독의 영화들을 얘기할 때 할리우드에서 쓰는 그런 인디 영화의 상업적인 장편 극장 영화로서의 인디 영화서부터 실험 영화, 단편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 아주 폭넓은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이지만 영화의 성격을 좀 더 분명하게 규정한다는 점에서 네. 환영받는 용어죠. 네. 근데 만약에 독립영화제로 바뀐다면 그 장편 극영화까지 포함하니까 조금은 무리가 있겠네요. 예, 그렇겠죠. 네. 근데 또 이제 이런 개인적인 아주 극도로 개인적인 실험성을 가진 작업이기도 하지만 네. 또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부분이 뭐냐면 상업감독이 되기 위한 습작일 수도 있고 예. 또 상업감독으로 픽업되기 위한 그 포트폴리오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것은 그 작가의 그 의도 때문에 오히려 좀 평가절하받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면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길수 감독, 박광수 감독, 뭐 저 그리고에 이르기까지 대개 그 상업감독들은 단편에서 일을 시작했었고 네. 지금에 와서는 단편 작업은 상업감독이 되기 위해서 거의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하나의 관문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또 네. 요즘에 그 외국에서 나오는 그 레이저 디스크들을 보면은요 콜렉터즈 아이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훌륭한 상업감독의 단편 영화를 뒤에다가 이렇게 보너스로 얹어주는 경향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걸 봐서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아 젊었을 때부터 저 사람들이 정말 뛰어나니까 저렇게 뛰어나니까 그렇게 좋은 영화를 만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이 제1회 서울 단편영화제에서는 그 예선에 올라온 작품은 73편이었는데 본선에는 15작품이 올라왔죠. 예. 뭐 이렇게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까? 글쎄 뭐 이런 흐름 뭐 물론 단편 영화고 실험 영화니까 네. 어떤 공통 분모라는 것이 사실 별로 없지만 그 전반적인 특징과 네.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네. 아주 그 한국 영화의 그 보통 특징이 너무 심각하고 경직돼 있고 이런 자세들 그러니까 진지한 자세와 경직된 자세를 혼동하는 그런 네. 모습들을 우리가 네. 많이 지적해 왔는데 그렇죠. 그런 면이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라 덜하긴 하지만 아직도 예. 아직도 영화 선진국의 젊은이들의 영화에 비하면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유머 센스의 부재랄까요? 그런 것은 영화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경쾌함, 뭐 이런 자유로움 이런 것들이 좀 모자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서부터 다큐멘터리 또 뭐 보통 그 극적 구조를 가진 내러티브 영화를 좀 이렇게 망라한 아주 다양한 모습을 외견상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진정으로 그 우리가 풍부하고 다양한 소재를 다양한 형식으로 다루었다고 보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이 네. 들고 또는 실험 영화 또는 독립 영화의 무시할 수 없는 특징은 어떤 식으로 어떤 얘기를 다루든지 간에 그 자세는 아주 급진적이어야 한다는 그건 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네. 정치적인 면에서나 또는 성적인 면에서나 예. 또는 형식 실험의 면에서나 좀 레디컬한 영화들이 좀 적지 않았는가. 네, 그걸 그래요. 우리들의 기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 영화들도 역시 검열 심의를 받았는데 이 영화도 심의를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았다고 예. 합니다. 근데 걱정했던 그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급진적인 영화는 한 편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걸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다. 씁쓸한 얘기일 수 있죠. 예,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정치적이고 성적인 이런 표현들은 상업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쵸?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그 실험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매끄럽고 그리고 아주 잘 다듬어진 영화들이어서 우리가 보기에 참 편안하고 좋았지만 이런 단편 영화에 그 꼭 갖춰야 될 요소가 아주 독창적인 상상력과 네. 비판적인 지성이라고 한다면은 한국 영화의 전반적인 특징처럼 이 비판적인 지성에는 강하지만 독창적인 상상력에서는 약한 취약한 네. 그런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서양에서는 또는 일본에서는 카메라 없이 찍은 영화들도 단편 영화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그런 영화가 찍혀지죠? 뭐 그러니까 필름 without 카메라라고 해가지고요. 네. 그 생필름을 에다가 여러 가지 그 감광을 바로 시키는 거죠. 아, 카메라에 돌리지 않고 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추상적인 영화를 만들기도 하는데 뭐 하여간 그런 영화들도 좀 있고 또 극적 구조를 가진 잘 매끄럽게 다듬어진 영화도 있고 이렇게 네. 다양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독창적인 상상력이 부족한 것은 보통 상업 영화를 생각할 때 이 자본에 묶여가지고 자본의 논리에 묶여가지고 혹시 이것이 상업적인 그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것을 우려해서 그런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단편 영화에서까지 그런 문제점이 보인다면 상당히 좀 심각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네. 이제 좀 교육과 사회 환경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좀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앞으로 2회, 3회를 거듭하면서 좀 더 자유롭고 분방한 상상력이 발휘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본선에 진출한 영화들 구체적으로 작품 설명들 좀 해주세요. 예, 우선 대상을 받은 영화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죠. 네. 우중산책이라는 영화, 아주 그 프라미나드 인 더 레인이라는 그 시적인 제목을 가진 영화인데요. 네. 저기 여성 감독이에요. 그쵸. 한국의 제인 캠피언이 탄생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농담으로 주고받았습니다만 파리 팔 대학에서 미조구지겐지라는 논문을 썼었고 또 후샤오셴을 좀 생각하기도 하고 하여간 좀 동양적인 정서와 형식을 갖춘 잘 다듬어진 종류의 웰메이드 단편 영화죠. 네. 지하 소극장에 매표를 보고 있는 한 노처녀가 맞선을 보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어떤 인간들의 헛된 욕망에 대한 그런 비판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여성 감독이니만큼 그 남성에 대해서 어떤 비주체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여성에 대한 비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그 소극장이라는 소우주를 실제로 다 건사하고 작동시키는 그런 여성이면서도 자기의 주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에 대한 얘기죠. 그러나 이 영화의 미덕은 이런 어떤 비판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결코 냉소적이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점일 것입니다. 네. 또 하나는 김영구 기사라는 젊은 촬영기사의 그러니까 상업권에서 일하는 촬영기사의 협력이 돋보였던 영화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음에 심사위원 특별상과 예술공헌상을 받은 영화가 어머니라는 영화입니다. 문승욱 씨는 폴란드의 로츠 영화학교, 키엘슐롭스키 등을 배출했던 학교죠. 거기에서 지금 재학 중이고 이것은 난 내러티브, 즉 그 극적인 구성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것이 파괴된 영화입니다. 네. 한 어머니가 전쟁에 보낸 아들을 그리워하고 그 죽음에 슬퍼하는 그런 얘기죠. 아주 시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사운드나 촬영이 특히 가장 우수했던 영화로서 예술공헌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탈콥스키의 영화랑 너무 비슷했다라는 예.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예, 그 바람이라든가 네. 나무, 들판, 뭐 또 시제가 혼합돼 있고 또 수직 상하 이동을 하는 크레인 샷들 네. 이것들이 탈콥스키의 영향을 아주 진하게 느끼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동구권의 독특한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고 또 탈콥스키에 대한 개인적인 그 존경의 표시인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간 그랬습니다. 재밌는 것은 어머니 얘기지만 그 어머니와 아들의 그 나이차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네. 그 부부 관계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뭔가 묘하게 의도했든 아니든 에로틱한 느낌이 들게 촬영됐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것이 또 동시에 어머니 모성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면서 웨디프스 콤플렉스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해석도 낳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우수 작품상을 받은 경멸이라는 영화가 있죠. 고다르하고 제목이 같은데요. 네. 이것은 소재가 아주 특이했어요. 게이를 대상으로 한 건데 네. 이것의 미덕은 게이를 대상화하기보다는 하나의 주체로서 주인공으로서 그 내면을 탐구해보고자 하는 자세가 상업영화에서 시도되기 힘들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점이 점수를 얻었던 것 같고 또 돋보이는 점은 아주 탐미적인 영상 그리고 내러티브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그 시각적으로 연결되는 매치커트를 잘 활용해가지고 영화적인 재치 그리고 형식미 이런 것들이 뛰어났던 영화입니다. 네. 또 신세대 촬영 기사의 또 한 사람인 진영환 기사의 촬영이 아주 뛰어났던 영화죠. 그리고 독특한 영화가 또 하나의 우수 작품상을 받은 오래된 꿈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예, 아주 젊은 아주 나이 어린이라고 예. 표현할 만한 감독이 만들었죠. 그 여성이죠. 예. 예, 아주 이거는 그 동화 같은 얘기에다가. 소묘, 그러니까 연필과 파스텔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한 소묘풍의 그림으로 네. 우리가 저기 비디오로 볼 수 있었던 그 나무를 심는 사람들의 스타일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단편이지만 어린이 대중들하고 지금 당장 만나도 결코 그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완성미를 갖추고 따뜻한 영화였습니다. 이런 그 아주 수공업적인 성실성을 필요로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이런 새로운 인재가 나타났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객상, 즉 인기상을 받았던 육상효 씨의 슬픈 열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장밋빛 인생이라는 영화에 각본을 썼던 그쵸? 분이죠. 관객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거의 무슨 TV 코미디를 보는 때처럼 아주 많이 웃었어요. 포복절도 하고 네. 환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단편 영화나 또는 독립 영화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참 그 고맙게 느껴지고 대견했습니다. 일상의 그 작은 이야기들, 그 디테일에서 소재를 끌어내서 만드는 것이 단편 영화의 하나의 중요한 그 자세라고 한다면 그런 점을 잘 가진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수상권에서 제외됐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뜨거운 감자라는 영화가 네. 어떤 그 작가의 그 아주 근성이라 할까요? 그 아주 물고 늘어지는 끈질김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저는 좀 높이 샀고 또 본선 영화 중에 가장 짧았던 사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아주 간단한 사건을 통해서 그 인생에 대해서 아주 묘한 그 페이소스랄까 이런 것들을 느끼게 했던 그 아주 깔끔한 소품이었습니다. 이런 영화들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영화를 짊어지고 갈 인재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도 한 반 이상은 이 단편 영화제에 참여해서 반 이상은 영화를 봤는데 예, 저도 만났었죠. 우중산책을 특히 모든 심사위원들을 이렇게 크게 평가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보면서 물론 저도 참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심사위원이 모두 그렇게 손을 꼽을 만한 어떤 요소가 있었는지 우선 그 흠 잡을 데가 별로 없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매끄러웠어요. 예, 영화 그러니까 이런 심사위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만들어 결정되는 이런 영화제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우수하다기보다는 특별한 흠이 없는 작품들이 선정되기가 쉽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좀 별로 좋지도 않은 영화인데 그런 것 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 정도로 이렇게. 하자가 없이 특별히 부족한 부분이 없이 골고루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거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그걸 고려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상호권에 진출해도 일을 능히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질을 보였다는 점 네.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앞으로 2회 3회 서울 단편 영화제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일단 주최 측이 정말 재벌 기업사라서 그래서인지 상금도 높고 아무래도 이 상금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좋은 영화 작업을 위해서 좋은 젊은 영화인들이 많이 영화를 출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제 상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꾸준히 일을 네. 계속해주길 바라고요. 저도 네. 상업 감독이지만 단편 영화를 찍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 정도로 네. 자극을 받았던 그런 기회였습니다. 네. 영화인들이 젊고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실험하는 정신으로 이런 단편 영화들을 많이 만들고 그것이 상업 영화에도 그런 정신이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드네요. 자, 오늘 서울 단편 영화제에 대해서 박찬욱 감독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서울 단편영화제에서는 심사위원들이 그 폐막식 때 보통 자리에 앉아있다가 시상할 때만 나와서 상을 주곤 하는데 이 단편영화제에서는 단편영화제답게 아주 진보적으로 심사위원들이 모두 단상에 올라와서 후배 영화인들을 격려하는 아주 흐뭇한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심사위원 중에서는 박광수 감독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박광수 감독의 영화 그 섬에 가고 싶다 중에서 골랐어요. 하이틀로 이인행 씨가 신청해 주셨는데 이 곡을 띄워드리면 그 우울한 마음이 조금은 날아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헐리우드 영화 음악 CD는요 대구 북구 산격 2동의 조현철 씨께 보내드리고요. 마지막 곡 울산 태화동의 김남순 씨 옆에 함께 있는 백수 금옥씨랑도 함께 들어주시고요. 대전 중구 태평동의 전재현 씨와도 함께 듣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 그 섬에 가고 싶다 중에서 별이 되어 가리라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Yeah.